성경 가운데 가장 정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는가에 관한 문제를 가장 정확하게 제시하는 본문이 요한복음 3장 1절로 16절의 말씀이라고 영감의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은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5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늘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늘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아주 관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자선과 그의 관대함은 높이 평가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부자관음처럼 품새의 결함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외적으로 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니고데모가 예수께 왔을 때 예수께서 그에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에 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주었을 때 니고데모는 깜짝 놀랐습니다. 니고데모는 그의 선한 행사와 성전 봉사 사업에 있어서 관대함과 자선 사업이 남들에게 높이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이었다. 이런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했을 때 니고데모는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자신의 지금 상태가 하늘나라에서 살기에는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가 너무나 깨끗하여서 지금 자신의 상태에서 들어가 볼 수 없다는 생각에 깜짝 놀랐다. 우린 지난 시간 영생의 조건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명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입니다. 다시 설명해 드리면 영생의 조건은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것입니다. 영생의 조건은 예수의 품성, 우리의 품성으로 꼴지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이름하여 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의로워져야 합니다. 계명은 의로운 것입니다. 계명은 그분의 품성입니다. 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럼 영생의 조건은 계명을 순종해야 하는 것이 영생의 조건의 말의 의미는 우리가 의롭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이 우리 속에서 완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명에 순종한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 안에 예수의 품성이 재현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영생의 조건은 계명을 순종하는 것인데 그 말의 의미는 예수의 품성이 우리 속에 재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의 조건입니다. 내 속에 그분의 품성이 재현되어질 때, 내 속에 그분의 사랑의 원칙이 심겨질 때, 내 마음이 새롭게 의롭게 창조되어질 때만이 영생의 조건인 계명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정확하게 한번 말씀을 통해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하늘에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의 마음속에 자각시키는 성령의 은혜가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임하게 되었을 때 니고데모는 깜짝 놀라게 되었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는 성질이 났다. 하지만 니고데모는 그의 교만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역사심과 마음이 치열한 쟁투 싸움을 했다. 하지만 니고데모는 아시는 것처럼 이상스럽게 그 마음이 자존심의 상처를 받고 깜짝 놀라고 충격을 당하고 성질이 났지만 왠지 모르게 예수의 품성에 매료되어서 이 아이 말씀 보시면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는 몇 년 걸쳐서 깊이 구약을 연구하면서 마침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 무엇인가를 경험하고 예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라는 말씀을 성경으로 정확하게 한번 그 진리의 올바른 뜻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마태의 3장에서는 침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나는 참으로 회개에 이르도록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시매 나는 그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시리라. 예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늘에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본문에서 요한은 말하기를 나는 너희를 회개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물로 침례를 주고 그런 침례를 받은 이후에 그들에게 예수께서는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침례 요한을 왜 부르셨는가? 물로 침례를 줄 사명으로 그를 부르셨습니다. 다시 말해 침례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는 사역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회개시켜서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하도록 준비시키는 사자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은 3절에서는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곧게 하라. 라고 설명합니다. 이 사실을 이사야 40장의 말씀 보시면 우리 마음속에 은혜의 왕국의 주인 되신 왕께서 예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당신은 나라를 세우러 오실 터인데 너희는 길을 예비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물로 침례를 받아야 한다. 그 말의 의미를 이사야 40장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언덕을 낮추어라. 골짜기를 도도하라. 삐뚤어진 길을 곧게 만들라. 거친 돌을 치워라. 그래서 왕이 오는 길을 닦아라 라고 설명합니다. 우리 교만, 우리 자존심, 엄밀히 감추어진 죄들, 납선 습성들을 고백하고 버리기로 동의하시고 자복하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시면 그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침례를 받아라. 3장 6절의 말씀 보시면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며 요단 속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더라. 이 말씀을 정리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말의 의미의 1차적인 말의 의미는 물로 침례를 받아야 된다 말의 의미는 침례 요한의 기별을 통하여서 오는 경험처럼 예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임하시기 원하시는데 그래서 구원을 주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물로 침례를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하라. 언덕을 낮추고 골짜기를 도두고 돌을 치워서 삐뚤어진 길을 곧바로 만들어서 예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임하도록 준비하라. 이게 침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렇게 물로 침례를 받을 때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 보시면 너희가 죄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진정한 물로 침례의 경험을 하게 되어질 때 다시 말하면 자복하고 회개하고 온 자신을 주님께 바치며 주님을 내 개인의 구주로 내 마음속의 왕으로 통치자로 모시기 위해서 온 마음으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분께 자신을 던질 때 다시 말 물로 침례를 받을 때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 이 우리 속에 성령의 침례를 통해서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성령을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임하심으로 당신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이름하여 은혜의 왕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야만이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걸 좀 더 정확하게 세밀하게 에스겔서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더 자세하게 그 말의 의미를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분의 계명은 의입니다. 사랑입니다. 이기심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있어야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계명을 순종해야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 속에서 재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조건입니다. 그 일이 이루어져야 계명이 지켜집니다. 계명의 순종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영생의 조건입니다. 어찌 일이 가능합니까? 어찌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육신의 사람들이,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우리가 계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어찌 이기심이 없는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의 품성으로 우리가 변할 수가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 유일한 답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늘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복하고 회개하고 예수 함께 죽고 장사될 때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부활시킬 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걸 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에스겔 36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에 그때란 문맥의 의미는 불순종의 결과 속에서 평강이 없는 죄의 노예 속에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흑암의 왕자 마귀의 지배 속에서 고난과 역경 속에서 인생의 허무함과 죄의 사악함과 불순종의 대가를 혹독히 경험한 그들이 비로소 눈물로 고난 속에서 비로소 순종을 배워서 드디어 회개하고 자복하고 주께 돌아올 때의 뜻입니다. 그때 내가 정결한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너희의 모든 더러움과 너희 모든 우상으로부터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라. 물로. 이 물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또한 성령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진리와 성령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경험하고 우리의 죄값에 그 참혹한 참담을 이해하고 그런 우리에게도 여전히 베푸시는 그분의 무한한 긍휼과 사랑을 힘입어서 드디어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분께 돌아올 때 진리와 성령께서 우리를 마중 나오셔서 우리를 모든 더러운 곳에서 깨끗게 해주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어서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고 부드러운 마음을 창조해 주겠다. 새 마음과 새 영을 예레미야 31장을 보시면 정확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율법의 원본을 물로 씻긴 우리 영혼의 마음에 생각에 당신의 율법을 우리 마음에 생각에 기록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새 마음과 새 영입니다. 다시 한번 이어주겠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계명과 조화되어지는 순종이 영생의 조건인데 거듭하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 계명과 똑같은 생각과 계명과 똑같은 품성이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에 창조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마음과 새 영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쉽게 반응합니다. 의로 기울어집니다. 거듭나기에는 죄로 강하게 끌려간 우리의 속성이 거듭날 때 의로 기울어집니다. 의로 끌려가 버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었지만 유혹과 시험이 올 때마다 즉시로 의로 기울어졌습니다. 이 거듭난 사람의 특성입니다. 거듭나기 전에 사람들은 시험과 유혹이 왔을 때 발버둥 치다가 끌려가 버리는데 거듭난 사람들은 시험과 유혹이 올 때 의로 즉시로 끌려가 버립니다. 의로 기울어집니다. 즉시 어디를 붙잡습니다. 즉시 성령께 순복해 버립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그분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들입니다. 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모든 죄에서 씻기고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그들 말하면 내 마음과 생각, 내 품성을, 내 마음을, 내 사상을 율법과 똑같이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입니다. 더 놀란 선물은 타락한 인간의 육신 안에, 타락한 인간의 본성의 그릇 안에 죄 없는 품성을 주셔서 하나님이 또 특별한 조치를 마련하셨는데, 타락한 육신의 본성 안에 거룩한 그분의 품성의 계명을 넣어주시는데 인간 스스로 또 이걸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내 신을 성령을 너희 속에 넣어주겠다. 참 놀란 얘기죠. 결론입니다. 27절,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하여금 내 법규 안에서 걷게 하리니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영생의 조건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영생의 조건은 계명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인간의 육신은 율법과 원수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본성, 육신, 율법과 원수입니다. 의와 상극입니다.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이런 우리가 영생을 받기 위해서는 계명에 순종해야 합니다. 어찌 가능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셔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로마서 6장 1절을 화이선자는 주석하시면서 대다수의 신자가 물로 침례는 받았지만 산채로 장례를 치루어서 거듭난 사람이 거의 없다. 거의 없다. 교회 안에. 그러면 그들은 계명을 순종할 수가 없다. 그분의 품성이 재현될 수가 없다. 늘 법을 안으로 하지만 법 아래서 정죄당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첨부하면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는가? 물과 성령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아울러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어서 이렇게 더 설명합니다. 베드로 전서의 말씀이죠. 너희가 다시 태어나는 것은 썩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이라. 우리가 진리로 거듭납니다. 이 사실을 영감의 주석은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는가? 라는 사실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리가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살아있는 원칙으로 우리 마음에 깊이 심겨질 때 영혼은 거듭난다. 그 말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우리를 지배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내 충동과 경향과 옛 습성과 내 기질과 내 감정과 내 어떤 그 기질들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깊이 뿌리 내려서 원칙이 되어버린 그 말씀이 즉시 내 사상과 욕망과 동기를 딱 지배해서 주님께 끌고 가는 사람들이 예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진리의 능력입니다. 진리의 능력. 진리는 살아있습니다. 믿는 즉시로 진리는 우리 속에 역사하여서 일을 합니다. 그 진리의 능력입니다. 어떻게 거듭나는가?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 심겨져야 합니다. 심겨져야 합니다. 동일한 진리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마음이 마치 갈려지고 흙덩이가 잘게 끼워지고 돌이 다 뽑아내어지고 부드러운 땅으로 만들어져야 되죠. 그래야 진리가 깊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사람의 상태 네 가지를 말씀하죠.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밭의 사람들입니다. 그다음에 진리가 깊이 심겨집니다. 그래서 열매가 맺혀버립니다. 이게 밭이죠. 밭. 우리 상황의 상태를 가리키죠. 그래서 우리는 회개, 자복하고 우리 마음밭이 깊이 갈려져서 말씀의 씨가 방해받지 않고 마음에 영원히 영원히 뿌리 내리도록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게 침례 요한의 기별이었습니다. 간단하게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께서 선물로 임하실 것입니다. 맞습니까? 물의 침례는 뭘 의미한다고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들을 사하시며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의지하고 회중 앞에 주님 앞에 진정으로 죄를 자복하고 고백하면서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사는 것은 주님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 되었습니다 라는 온전한 마음으로 자신을 다 그분께 드리고 마음을 굴복하고 내 의지와 애정을 다 그분께 바쳐서 그렇게 회개하고 자복하고 헌신할 때 정로에게 그 다음 챕터가 무엇입니까? 믿음과 받으심. 그런 믿음으로 한편의 강도처럼 속죄 없는 죄인의 자신의 전 존재를 남김없이 주님께 내어 던졌을 때 믿음. 하나님께서 죽기 직전의 강도를 받으셔서 그 마음을 즉시로 재창조하셨습니다. 예수와 똑같은 마음으로 재창조해버렸습니다.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보존하고 더럽히지 않고 더 이상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삶으로 새로워진 거듭난 열부가 조화된 그 의로운 마음으로 살면서 계명을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능력이 성령의 임재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네 번에 걸쳐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라는 부분의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모쪼록 이 급박한 구세의 경륜의 끝나는 마지막 찰나에선 우리 더 긴급한 요구가 우리에게 요구되어집니다. 빨리 거듭나야 합니다. 물과 성료로 거듭나야 합니다. 어찌 회개할 수 있는가? 주님께 나아가셔야 합니다. 주님의 생애를 연구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성결 연구하고 연애선을 깊이 조명하십시오. 그러면 약속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죄가 무엇이며 의가 무엇이며 심판이 무엇인가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 죄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죄도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짓고도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사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죄가 무엇인가 깨닫게 되어질 때 죄를 버리라고 요구하실 때 여러분 어떤 희생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수치가 온다 할지라도 기꺼이 죄를 자복하시고 버리기로 동의하십시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버리기로 진심으로 동의하자마자 성령께서 우리에게서 죄를 가져가실 것이다. 아멘. 이것이 은혜입니까? 아멘.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경험되어질 때 마음이 새로워지고 새 생각이 생기며 푸른 마음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시는 것. 이럴 때 구원이 비로소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의 삶 속에서 명료한 이 영생에 대한 구원의 진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삶 속에서 체득되어져서 분명한 구원의 이정표 속에서 믿음으로 확실한 확신 가운데 분명한 체험 속에서 분명한 빛에 기초한 신앙 속에서 여러분 구원의 길을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셔서 이제 이어서 공부하겠지만 그 구원의 마무리 작업 한 주제로 공부할 것입니다. 늦은비가 주어지고 인침이 주어지고 죄의 도말이 주어져서 성수가 완전히 정결하게 되었을 때 구원이 확정되어지는 그때까지 끝까지 믿음의 견인불발의 인내를 통하여서 주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따라가시는 진정한 겸손한 당신의 백성 제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 진정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가 알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51편은 영감의 새는 주석하기를 어찌 그 일이 가능한가? 골방에 들어가 금식하며 기도로 씨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죄를 회개하면 자복하면 회개를 주실 것이며 거듭나게 하실 것을 새 마음을 창조하실 것을 약속하였사오니 믿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믿음대로 된다고 말씀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 일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고 임마누엘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심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만질만한 곳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옆에 계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런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구원의 놀라운 선물을 향유하고 분명한 구원의 체험 속에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구원의 경험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지하여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